추억의 골든 팝스. 안녕하십니까. SPM 방송국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추억의 골든 팝스 이광용입니다. 음악으로 알아보는 락앤돌 버디홀리 시간에 그가 비행기 추락사고로 사망하면서 당시 동승한 17살 리치 발렌시의 이야기가 영화 라밤바로 만들어지고 이번 시간에 영화 라밤바 음악을 감상하자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추억의 골든팝스는 영화 라밤바 리치 발렌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첫 곡은 그의 최대 히트곡인 라밤바, 우리에게 익숙한 로스 로버스의 음악으로 들으시면서 추억이라는 연료를 가득 실은 골든팝스 운행해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외국 가수들의 순회 공연 일정은 아주 빡빡하게 쉴 틈 없이 잡혀져 있잖아요. 50년대 후반도 지금과 매한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59년도 2월 버디 홀리와 그 일행들이 전세버스로 순회 공연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버스 히터에 이상이 있어 추운 날씨를 감안하여 그중 공연에 참여하는 가수 중 주요 멤버만 계획을 바꿔 경비행기로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게 되었다네요. 아이오와주에서 미네소타주로 이동하는 도중 비행기가 추락하여 전원 사망, 당시 팝계를 경악에 빠뜨립니다. 아시다시피 이 영화는 이 비행기 사고를 모티브로 해서 찬란한 꽃을 미쳐 펴보지도 못하고 운명을 고하는 17살의 리치 발렌시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화 라밤바를 언제, 어디서, 누구와 관람하셨는지요? 자, 그때를 생각하시면서 리치 발렌시의 음성으로 We Belong Together 들어보시죠. 영화에서는 리치 발렌시가 오디션을 할 때 부르는 노래로 나오는 것 같던데요. Yes, they belong to only me.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또래의 가수가 그것도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경쾌한 사운드 또한 당시에 유행했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락앤롤을 하고 있으니 당시 젊은이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파티장에서 리치 발란스의 노래에 맞춰 흥겹게 춤을 추고 있는 앳된 소녀의 리치가 반해 도나라는 곡을 그녀를 위해 작곡하게 되죠. 영화에서는 전화 부스에서 그녀를 위해 이 곡을 부르는 것으로 묘사하였는데요. 아직도 우리들 내리에 깊이 남아있는 명장면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남성분들에겐 전화 부스 하면 영혼 본색에서 장국영이 죽으면서 아내에게 전화하는 장면도 꽤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Anyway, 도나입니다. 로스 로버스의 연주와 음성입니다. 1987년 루이스 발테스 감독, 루 다이아몬드 필립스 주연으로 미국에서 개봉했죠. 개봉과 동시에는 큰 성공은 거두지 못했지만 제작 대비 그래도 그런대로 준수한 흥행을 기록하게 됩니다. 국내에서는 88년도 대한극장에서 개봉했는데요. 이 영화는 당시 젊은이들 사이에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던 그런 영화였죠. 특히 여성분들에게 깊은 감동을 줬던 영화로 기억됩니다. 영화와는 달리 사운드 트랙 앨범은 미국 본고장에서도 아주 큰 히트를 기록하게 되는데요. 당시 빌보드 앨범 차트 정상이 휘트니 휴스턴의 두 번째 앨범 휘트니였는데요. 이를 밀어내고 1위를 3주간 유지하게 됩니다. 휘트니 휴스턴의 휘트니 앨범은 80년대 동안, 즉 10년 동안 여성 아티스트로는 가장 오랫동안 앨범 정상을 차지한 기록을 휘트니에게 선물해 줍니다. 이 앨범에서 I Wanna Dance With Somebody. 영화에서도 잠깐 나옵니다만은 비행기 사고를 극적으로 모면한 뮤지션이 있었는데요. 바로 70-80년대 컨트리 뮤직의 거산 웨일링 제닝스였죠. 그는 그때 그러니까 1959년 그때 당시에 버디 홀리의 밴드 크리켓츠에서 베이스를 치고 있었는데요. 당시 스타였던 빅 바퍼의 자의반 타의반으로 비행기 좌석을 양보할 수밖에 없었고 그는 하는 수 없이 다른 일원들과 함께 버스를 타 그 비극을 모면하게 됩니다. 그는 80년대 중반 자니 캐시, 윌리 넬슨, 크리스 크리스토퍼슨과 함께 하이웨이 맨이라는 프로젝트 그룹을 결성 두 장의 음반을 발표하게 되죠. 동시에 70-80년대 컨트리 음악계에 큰 족적을 남기고 2002년 64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78년 그의 최대 히트곡으로 기록되는 Lookin' Back Texas입니다. The only two things in life that make it worth living is guitars tuned good and firm feeling women. I don't need my name in the marquee lights. I got my song and I got you with me tonight. Maybe it's time we got back to the basics of love. Let's go to Lookin' Back, Texas, Waylon and Willie and the boys. This successful life we're living got us feuding like the Hatfields and McCoys. Between Hank Williams' pain songs and Blueberry's train songs and blue eyes crying in the rain. Out in Lookin' Back, Texas, ain't nobody feeling no pain. So baby, let's sell your diamond ring, buy some boots and faded jeans and go away. This coat and tie is choking me, and in your high society you cry all day. We've been so busy keeping up with the Joneses, four-car garage, and we're still building on. Maybe it's time we got back to the basics of love. Let's go to Lookin' Back, Texas, Waylon and Willie and the boys. This successful life we're living got us feuding like the Hatfields and McCoys. Between Hank Williams' pain songs and Newberry's train songs and blue eyes crying in the rain. Out in Lookin' Back, Texas, ain't nobody feeling no pain. Let's go to Lookin' Back, Texas, Willie and Waylon and boy. This successful life we're living's got us feuding like the Hatfields and the Coys. Between Hank Williams' pain song Jerry Jeff's train songs and blue eyes crying in the rain. Out in Lookin' Back, Texas, there ain't nobody feeling no pain.

사랑이란 말 한마디 다 못하고 돌아서네. 언제 다시 만날 수 있나 기억도 할 수 없는 이별 그녀의 마지막 남긴 말 내 마음에 내 몸에 봄 오면 그녀 쉬는 막상은 멀리 멀리 사라져가 버리고 찬바람만 소리내어 내 머리를 흩날리는데 네가 멀리 떠난 후 나는 처음 외로움을 안네 눈물을 감추려고 먼 하늘만 바라보았네 언제 다시 만날 수 있나 기억도 할 수 없는 이별 그녀의 마지막 남긴 말 내 마음에 내 몸에 이전에는 너와 나 다정스런 친구로만 알았네 네가 멀리 떠난 후 사랑인 줄 나는 알았네 네가 돌아오는 날 나는 너를 맞으며 말하리네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말을 할 테야 언제 다시 만날 수 있나 기억도 할 수 없는 이별 그녀의 마지막 남긴 말 내 마음에 내 몸에 아시겠죠? 이 노래가 세상에 나온 지도 벌써 40년이나 됐네요. 좋은 곡은 시대를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언제 들어도 좋은 노래, 그런 노래죠. 특히 저에게는 이 노래 가사가 특히 마음에 드는데요. Do I look alright? Yes, you look wonderful tonight 이라는 그런 가사가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에릭 크랩톤입니다. Wonderful tonight. Party that you just don't realize how much I love you. 1956년 알프레드 히치콕이 제임스 스튜어트와 도리스 데이를 주연으로 그가 30년대 초반에 만든 그의 영화를 리메이크하게 되죠. 영화 제목은 The Man Who Knew Too Much인데요. 한국말로 얘기하자면은 비밀을 너무 많이 알고 있는 남자? 뭐 그런 정도 영화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영화의 주제곡이 지금 들으실 곡입니다. 아카데미상 주제가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도리스 데이입니다. Can sera sera, whatever will be입니다. When I was just a little girl, I asked my mother, what will I be? Will I be pretty? Will I be rich? Here's what she said to me. Que sera sera. Whatever will be, the future's not ours to see. Que sera, sera, what will be. When I grew up and fell in love, I asked my sweetheart what lies ahead. Will we have rainbows day after day? Here's what my sweetheart said. Que sera, sera. Whatever will be. The future's not ours to see. Que sera, sera. What will be. Now I have children of my own. They ask their mother, what will I be? Will I be handsome? Will I be rich? I tell them tenderly. Que sera, sera. Whatever will be. The future's not ours to see. Que sera, sera. What will be.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누구와 결혼하고 또 어떻게 살지 아주 궁금했었잖아요. 바로 이 점에 초점을 맞춘 그런 노래였죠. 미래에 대해 궁금한 거 있으면 어머니에게 물어보고 돌아오는 대답은 될 대로 되라. 성인이 된 후 같은 대답을 자식에게 한다는 케 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였습니다. 음악으로 알아보는 락앤롤 시간입니다. 락앤롤이 미국 음악에 뿌리를 둔 미국 대중음악의 역사임은 말할 나위도 없죠. 특히 초기 락앤롤은 미국의 독특한 컨트리 사운드와 흑인의 블루스를 혼용하면서 발전하기 때문에 음악 전문 잡지나 평론가들이 초기 락앤돌 역사를 논할 때 미국 EA 가수들에게는 언급조차 하지 않는 게 정설이고 또 당연시 되어왔으면 물론이죠. 제가 이번 락앤돌 시간에 소개할 아티스트는 미국인이 아닙니다. 제가 이분을 소개하는 이유는 미국과 영국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이고 훗날 비틀즈 등 대부분의 락의 전설이 되는 밴드나 가수가 영국에서 나와 락의 역사를 논할 때 영국에서 시작한다고 보통 하잖아요. 그런 이유로 해서 이 아티스트는 초기 락앤돌 역사에 한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그분의 음악을 소개합니다. 제가 누굴 소개하는지 아시겠죠? 바로 착한 엘비스, 크리프 리차드입니다. 그의 첫 번째 락앤돌 송입니다. Move It. Let me tell you, baby, it's called rock and roll. They say it's gonna die, but honey, be let's face it. Well, they just don't know what's going to replace it. Everybody's like calypso, I've got nothing on. Real country music that just drives along. Into your heart and soul. Hey, let me tell you, baby, it's called rock and roll. They say it's gonna die, but honey, be let's face it. They just don't know what's going to replace it. Ballads and calypso that were nothing on. Real country music that just drives along. Cliff Richard는 비틀즈가 나오기 60년대 초반까지 영국 음악을 대표하는 락앤돌 스타였습니다. 훗날 존 레논이 락앤돌을 회상하면서 당시 Cliff Richard 말고는 들을 만한 영국 음악이 없었다고 단언까지 했을 정도니 말입니다. 비틀즈의 등장 이후 엘비스 등 많은 솔로 가수들이 비틀즈가 할 수 없는 이미지에 초점을 맞춰 음악을 변경하게 되죠. 착한 엘비스라 불리우는 크리프 역시 엘비스의 그것처럼 진로를 팝 스탠다드로 변경, 오늘날까지 그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노래입니다. 에버그린 트리. Oh, darling, will our love be like an evergreen tree? Stay evergreen and young as the seasons go. Your kisses could make love grow like an evergreen tree. Bloom in the summer sun and the winter snow. on every branch will blossom. Dreams for me and you, a tree of love will stay evergreen, far heart stay ever true. Darling, I love you so, don't you know that I'll be true till the leaves turn blue on the evergreen tree. On every branch will blossom dreams for me and you. A tree of love will stay evergreen, if our hearts stay ever true. Oh, darling, I love you so, don't you know that I'll be true till the leaves turn blue on the evergreen tree, on the evergreen tree, on the evergreen tree. '69년 한국에서도 내한 공연을 가질 정도로 큰 인기를 얻었던 그는 업적에 비해 평론가들에게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 대표적인 가수 중에 하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훗날 이 점에 대해서 클리프 리차드가 언론에 그의 불만을 자주 표출할 정도로 아쉬움이 남았던 모양입니다. 영국에서 비틀즈와 엘비스를 제외하곤 가장 음반 판매가 많은 가수이며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60년 이상을 활동하고 있는 유일한 가수이기도 하죠. 충실한 기독교 신자이기도 하며 자기 얼굴에 대한 책임감으로 성형수술도 하지 않을 정도로 순수함과 성실함으로 대변되는 그는 지금도 라이브 공연을 할 정도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뉴질랜드에서도 공연을 했었고요. 올해가 76세라고 합니다. 그의 이러한 정열적인 활동은 우리 세대들에게도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 곡입니다. 클리프 리차드의 비전. 비전 of you in shades of blue smoking shifting lazily drifting, my darling, I miss you so. Time goes by, no wonder my senses go reeling, your eyes so appealing, I see the whole night. When will we meet again? When will we meet again? When I remember start and end with you. Visions of you in shades of blue, smoking shifting, lazily drifting, my darling, I miss you so. When will we meet? to start and end with you. 크리프 리차드를 끝으로 음악으로 듣는 락앤롤 역사 초기 스타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동안 소개했던 가수들이 처크베리부터 빌 에일리, 패츠 도미노, 칼 퍼킨스, 레이 찰스, 리처 리차드, 그리고 바디 헐리와 크리프 리차드 등을 다루었는데요. 다음 주는 엘비스를 마지막으로 하여 초기 락앤롤 역사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 엘비스 편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들에겐 이성애 씨의 번안가요로도 사랑을 받았던 곡이죠. 솜사탕처럼 달콤한 목소리 카펜터스입니다. Top of the World. 영화 라밤바와 같이 했던 추억의 골든팝스 어느덧 작별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SPM 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추억의 골든팝스는 월요일 화요일 밤 9시부터 10시까지 찾아뵙고 있습니다. 88년도 대한극장에서 라밤바가 개봉한 지가 벌써 30여 년이나 지났다니 실감이 나질 않습니다. 지나간 세월을 횟수로 한번 세어보니 시간이 화살보다도 빨리 지나간다라는 그런 생각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1988년 응팔에서도 우리가 느꼈던 그 시대의 우리의 추억, 88올림픽으로 대변되는 그 시절에 잠시 추억을 담그면서 골든팝스 이만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추억의 골든팝스는 그린필드에 위치한 앨리스 카페, 비즈니스 매매는 황문화, 신부 화장 전문의 써니 헤어앤메이크업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88년 그 당시에 이 노래가 흘러나왔을 땐 무심코 지나쳤는데요. 이제서야 조금은 그 의미를 이해할 것 같습니다. 최성주 씨의 동행,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저는 이광용이었습니다. Bye.